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실 작업장입니다. 이것은 반방 씨가 사용할 프레스기이고요. 사용법은 알고 있지요? 네, 아까 배웠습니다. 전에 다른 공장에서 사용해 본 적도 있고요. 그럼 잘 아시겠지만 프레스기는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기계입니다. 물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손이 잘못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고 또 반드시 두 손으로 눌러야 돌아가게 돼 있어요. 그렇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